애국의 마음 선율을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초순서로 노래 진군 또 진군을 들으시겠습니다. 집채 작사 황학근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39, 1956년에 창작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미제를 무찌르며 용감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인민군 전사들의 충천한 기세를 보여주면서 원수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과 비타협적인 투쟁정신을 가지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부르심 따라 이 땅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쓸어버리고 반드시 조국 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불타는 의지를 힘있게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원수 미제를 쳐부시는 결사전에 한결같이 떨쳐나설 것을 호소한 이 행진곡은 조국 해방 전쟁이 개시된 후 7일 만에 나왔습니다. 전시가요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우리 인민군 용사들과 인민들의 열렬한 사랑 속에 널리 불리워지며 필승의 신심과 천백배의 힘을 안겨줌으로써 전승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오늘도 이 노래는 우리 천만 국민을 위대한 선군혁명의 최후 승리를 위한 투쟁으로 거무추동하는 심찬 진군가로 높이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아무도 몰라를 들으시겠습니다. 종소천 작사 박한규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42, 1953년에 창작된 가요입니다. 가요는 조국 해방 전쟁의 승리를 위한 투쟁 속에서 청춘의 사랑을 꽃피워가는 인민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낭만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미제 침략자들을 경멸 소탕하는 투쟁 속에서 영웅된 자랑 안고 전선에서 청각이 써보낸 한 장의 편지를 받은 기쁨이 넘친 후방 처녀의 심정을 생동한 생활적 시어로 깊이 있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우리 인민군 군인들과 인민들이 지녔던 혁명적 낭만주의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생활적으로 훌륭히 형상한 가요는 전쟁 시기는 물론 오늘도 우리 인민의 사랑 속에 널리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놀이 멜봉산의 놀이를 들으시겠습니다. 박원철 작사, 유종철 작곡인 가요 멜봉산의 놀이는 주치 42, 1953년에 창작되었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효명한 용도 밑에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조국의 거지를 영웅적으로 사수한 인민군 용사들의 불굴의 투쟁 정신을 멜봉산의 위용에 담아 민족적 정서가 흘러넘치게 형상하였습니다. 가사에서는 하늘의 날에 펴듯 높이 솟은 멜봉산의 형상을 통하여 미제 침략자들을 쓸어버리며 조국의 땅을 피로써 사수해가는 우리 인민군 용사들과 인민들의 멸족의 기상과 승리의 신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사에는 옳시구나 승리봉우리, 졸시구나 승리봉우리, 아하아 어허어허 승리의 봉우리와 같은 저흥구를 매절 마지막 부분에 사용함으로써 인민군 용사들의 영적 위훈과 더불어 이름 높은 멜봉산의 위용을 더욱 돋구어주며 흥취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손율은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머리 장단을 타고 흐르는 경쾌하고 자랑찬 민족적 정서로 일관된 선율은 처음부터 곰구에서 박력있고 흥취를 돋구면서 멜봉산의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분에서 선율은 독특한 돋부침과 넓은 조약 등을 재치있게 배합하면서 보다 흥겹게 낭만적으로 흐릅니다. 가요 멜봉산의 노래는 작품에 담겨져 있는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의 사랑 속에 여러 가지 형식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칩니다.